남조선의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3일 괴리엔 이호성 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발간에 항의해서 송로의 문제 합의를 당장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